이 시간에는 노래 몇 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뉴송 해방가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아내의 노래. 지어보면 한 줌이 자그만 손에 그 얼마나 크니 계속하여 들으실 노래는 우리 집 사람. 날에 꽃다발에 인연으로 한 가정 이뤘네. 아 내 사랑 좋다운 우리 집 사람 내 열정 심장에 불을 달고 내 걸음이 뒤질까봐 또 밀어준 사람 길이 험해 지칠 때면 앞에서 부축이고 많아 지새 때면 곁에서 잠 못 드네. 아 내 사랑 고마운 우리 생애 방조자로 없으면 안 될 사람 행복. 낙엽에 함께 타고 생마의 노를 줘 비춰주는 군대 따라 영원히 같이 가리 아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손군시대 류송 찬가. 이상으로 노래 몇 곡을 보내드렸습니다.